할머니의 일기 2016년 7월 29일 날씨 비 다음 햇빛 그다음 무지개가 떴다. 아침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집에 계속 있었다. 내 머리가 너무 길어서 엄마가 내 머리를 자르고 나는 아이패드를 했다. 아이패드는 가끔씩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엄마한테 오래 혼날 테니까. 유찬이의 일기 끝.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스토리 바이블 지은이 셀리 로이드 존스 완전해지는 열 가지 길 모세와 십계명 출애굽기 16장에서 17장 19장에서 40장 백성은 모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이들, 엄마들, 아빠들 사막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도 걷다 보니 다들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배도 고팠어요. 목도 말랐어요. 게다가 그곳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가 싫어. 냄새가 나. 냄새라면 그들도 다를 바 없었지요. 몇 주째 아무도 목욕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구름 속에 가려주셨고 바다를 움직이셨지요. 또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노예였을 때가 더 나았다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좋은 음식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아. 그들은 말했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이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오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게 아닐까요?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백성에게 날마다 거듭거듭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이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주 잘 돌보아 주시겠다고요. 그들이 배고파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천국에서 빵이 내려온 것이죠. 그들은 이게 뭐지? 하고 서로 물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은 그것을 이게 뭐지? 라고 불렀답니다. 물론 뭔지 모르는 물건이 있을 때는 그것이 아주 좋은 이름이 되겠지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는 그곳을 다툼이라고 불렀어요. 역시 좋은 이름 같아 보여서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행복이란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려는 것이었지요. 그들에게 줄 특별한 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땅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는 내 특별한 가족이다. 너의 삶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삶이라야 한다. 그들도 나를 알 수 있도록 말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요. 큰 산이 흔들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덮였어요. 우르르 쾅! 천둥이 치고 번개불이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열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원한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규칙들도 주셨어요. 가짜 신을 만들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같은 내용이었지요. 이 규칙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가까워지고 행복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규칙들을 지키겠는가? 우리는 할 수 있소. 예,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었어요.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애써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규칙들을 언제나 지킬 수는 없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백성도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든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백성을 위해 그들 대신 규칙을 지키실 거예요. 규칙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답니다. 용사 지도자. 여호수아와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 3장 6장.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어요. 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특별한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뜨거운 사막을 헤매며 돌아다닌 지도 언 40년이 되었어요. 모래와 모두 누런색, 천막과 걷기, 더위에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만하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사막이 끝나고 아름다운 새 안식처가 보이는 데까지 왔으니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시원하고 멋진 초록빛 들판이 그들 바로 앞에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였는데 보통 도시가 아니었어요. 요새였어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요새였지요. 사람들은 여리고를 바라보았어요. 굉장히 크고 무서운 성벽으로 빙 둘러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성루를 보았어요. 굳게 닫혀있는 무거운 철문도 보았어요. 그리고 서로 쳐다보았어요. 이제 그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곧 보겠지만 그것은 정말 이상한 전투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희의 삶은 새 땅에서 행복할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창과 방패가 있었어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행진하고 또 행진하여 도시를 빙 돌았습니다. 날마다 똑같이 그렇게 했지요. 저들은 너무 겁이 나서 싸우지 못하는 거다.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겁이 났던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도시를 행진하여 돌되 한 번만 아니라 일곱 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최대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어요. 혹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나요? 그 소리에다가 39,999명의 다른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지요? 귀청이 떨어질 듯한 소리였어요. 알고 보니 돌까지 무너뜨리는 소리였어요. 크고 굳센 여리고 성벽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여리고는 거대한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안식처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싸울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걸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지요.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이제 너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는가? 백성 모두 대답했어요. 약속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 가짜 신들에게 기도하지 마라. 안 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안식처를 잃게 됩니다. 적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꺾이지 않았어요. 언젠가 하나님은 백성에게 또 다른 지도자를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처도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처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곳이랍니다. 진짜 왕은 작은 꼬마.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의 백성은 새 땅을 얻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왕을 원했어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야말로 너희를 가장 잘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하지만 백성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진짜 왕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왕이 하나님만큼 백성에게 자비롭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잘 돌보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을, 그것도 지금 당장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왕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점점 교만해져서 더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내 계획에 도움이 안 된다. 나를 사랑하는 왕, 내 백성에게 나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왕이 있어야겠다. 진짜 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생각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서 새 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사무엘의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로 갔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세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세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새 왕으로 뽑으실 생각이었지요. 이세에겐 힘센 아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 되려면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똑똑하진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렇다면야 좋은 일이지만요. 보기에 왕 같아야 했어요.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세야 했다는 뜻이죠. 그래야 가장 큰 갑옷을 입고 가장 긴 칼을 차고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생겨도 나쁠 것은 없었지요. 사무엘은 이세에게 아들을 한 명씩 차례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세는 가장 크고 힘센 맏아들을 데려왔지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새 왕일 거야. 보기에도 왕 같잖아. 사무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뽑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그의 겉모습만을 보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그의 속이 어떤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새는 사무엘에게 그 다음으로 크고 힘센 둘째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일곱 아들 중에서 어느 사람도 택하지 않으셨답니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이게 전부요? 이새는 웃음이 났어요. 저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집안에서 제일 약한 걸요. 아주 작은. 그를 데려오시오.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달려왔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은 내 마음을 닮았다. 사랑이 가득하다. 그는 내 비밀 구원 계획에 도움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 중에서 훗날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방식이었지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너는 언젠가 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대로 다윗은 자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더 큰 왕을 맞이하도록 그분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중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뽑으신 이유였어요. 훗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서 새 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별이 빛나는 어느 밤 다윗의 동네인 그곳 베들레헴에서 세 명의 박사가 그분을 만나게 되지요. 젊은 영웅과 무서운 거인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서운 적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백성과 싸우러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골리앗은 무시무시한 군인이었고 아주 곤란하기도 거인이었어요. 어찌나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와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날마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 중에서 제일 잘 싸우는 병사를 내게 보내라.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겁쟁이들아! 골리앗이 고함쳤어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내가 너희의 머리통을 잘라서 마음대로 굴릴 것이다. 골리앗의 욕심에 찬 이글거리는 두 눈이 투구 밑에서 탐욕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을 쳐다보았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몽땅 상켜버리듯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는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었어요. 하하하하! 쩌렁쩌렁한 그 소리는 오싹한 메아리가 되어 바짝 마른 골짜기를 맴돌았지요. 골리앗은 머리가 샛달린 기분 나쁜 녹색 괴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서 얼어붙었으니까요. 백성은 눈이 흐리멍텅해졌어요.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요. 그들은 알았어요. 누군가 당장 그들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다행히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형들은 군대의 병사들이었어요. 하루는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가 골리앗을 보았어요. 다윗은 겁에 질려 있는 백성의 모습도 보았지요.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너는 어린 목동일 뿐인데 골리앗은 대단한 군인이다. 네가 어떻게 그와 싸우겠느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러자 왕은 다윗에게 자신이 입는 왕의 갑옷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무겁고 너무 커서 다윗은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저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대신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자기 물매를 들고 골리앗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골리앗도 다윗 쪽으로 걸어왔어요. 궁, 궁, 궁. 너냐? 골리앗은 작은 소년을 내려다보았어요. 다윗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골리앗은 평소 때보다 더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었어요. 큰 칼을 딱 한 번만 휘두르면 골리앗은 이 소년을 끝장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말을 이었어요. 힘이 세거나 칼과 창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싸움에서 항상 이기신다. 다윗은 고무총에 돌 하나를 물려서 뱅뱅 돌리다가 놓았어요. 작은 돌멩이는 총알처럼 휙 날아가서 골리앗의 두 눈 사이에 꽉 박혔어요. 골리앗의 웃음소리가 그쳤어요. 그는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다가 쿵 하고 쓰러져 죽었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는 달아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지요.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은 영웅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또 다른 젊은 영웅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웅이 싸우실 전투는 지금껏 세상에 있었던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전투가 될 것입니다.